하나 둘 보이지 않아 Oh babe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때문에 다 너 때문에 던져진 글자 위로 비친 우는 내 얼굴 Oh babe 또 울지 말라고 나 다짐해봐도 또 울어 나 어떡해 Star, star, star.